움직일 수가 없어. 자꾸 자책만 하는 마음이 서글퍼서 눈물이 흐른 건 왜일까. 여전히 두려운 걸까. 가슴으로 머리로는 알겠는데 다가가면 자꾸 멀어져가는 내 바램들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아. 걱정이 많아요. 눈치만 보네요. 몰래도 자꾸만 되지가 않아. 부족한 걸까. 힘없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괜히 허공에 한숨을 내쉰다. 하늘을 보며 그렇잖아. 나만 울고 나만 힘든 것 같잖아. 괜찮다고 가끔 토닥거려도 됐을 텐데 내게만 너무 모질었나 봐. 많이 힘들었지. 했었나봐. 돌아보지 않고 앞만 봐야 해서 놓치고 살았던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던 한 걸음 뒤에서 울고 있던 내게 잠시 나 멈춰 말을 건넨다. 잘해왔다고.